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래. 찬양 주네 눈을 들어 주를 보래. 소망 주네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뜻을 읽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능력 안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보내어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유일하신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보여 능력이 또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주보여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흘리신 고대 피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보좌로 주의 보혈의 힘입어 담대히 나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여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도 주의 손에 포개요 우리의 발도 주의 발에 포개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주 거룩하신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오늘 드리는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얼마나 다가가기 원하는지 고백하십시오. 호라나바바 예레라 타라나바바 예레라 호라나바 예레라 호라나바 예레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라 거룩 거룩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왕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 기억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조그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받아주옵시고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주 앞에 기뻐하며 더욱더 주 앞에 찬양으로 화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민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